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서 잊으려고 그댈 잊으려고 많이 웃고 또 많이 울었는데 비가 내린 하늘의 별들은 슬픈 눈물에 나를 적시고 눈물에 찬 술잔 속 그대 앞에 난 멍하니 서 다시 내게 돌아오